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반영하여 타향민족의 녹시 깃들어 있고 조선혁명의 깊고도 옥센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백두산의 천하절경이 백두산 팔경으로 명명됐습니다. 새로 명명한 백두산 팔경은 백두산의 해도지, 백두일출, 향도봉의 친필글빨, 향봉친필, 백두련봉의 웅장한 자태, 련봉웅자, 백두의 칼바람, 백두리얼풍, 삼천리 조국땅이 바라보이는 장군봉, 장봉전망, 장쾌하고 우아한 천지, 천지절경, 눈 속에 핀 만병초, 솔중개화, 떼지어 놓는 천지산천호, 군유가옵니다.